좋은 밤바람에 찬찬히 흩날린 머리카락을 맡기며 감겨오는 옷자락 소리에 너와 손잡았던 그때 생각이 나 같은 공원 그 거리 지금 우린 달을 맞춰 꽃 같은 계절 이 거리 우리 다시 걸어보자 오바래진 내 지갑 속 넣어둔 네 약속 봄바람 같은 미소 그날이 선명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 모습은 낡은 책 페이지 한 장에 어김없이 다가와 가지런히 깨어놓은 내 마음을 어질러 되돌려달라 널 불러본다 흐른지도 모른 채 계절이 몇 번씩 도는지도 모른 채 집에 돌아간 길엔 그새도 못 참아 난 전화를 밤새 붙잡았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 모습은 낡은 책페이지 한 장에 어김없이 다가와 가지런히 깨어놓은 내 마음을 어질러 되돌려달라 널 불러 장에 어김없이 다가와 가지런히 깨어놓은 내 마음을 어질러 되돌려달라 널 불러